먹어도 잠이 들 때도 미쳤는지 그대만 보여요. 언제나 나를 종일나만을 못살게 해 미웠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대 사랑하게 됐는지 이상하죠. 내 마음은 그대를 듣죠.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구들 나를 놀려도 내 가슴은 모두 그대만 들려요. 하나 둘 셋 그대가 웃죠. 숨이 멎을 것만 같죠. 것만 같죠.